하루아이 특집으로. 일단 지는 사람 빼고 나머지 어떻게 정해? 나머지 다 똑같아. 나머지 다 똑같아. 이거 선단 장이다. 아, 그냥 한 번에 이런데. 하면은 150명을 이분 됩니다. 이거는 적극적으로 정규기가. 그렇죠. 내가 누구야 하자는 거예요? 따끈따끈하게 어제 냈어요, 이게. 네. 아니, 어제 갑자기 하자 그러더라고. 근데 불교엔 내가 항상 트렌즈였거든요? 나 해보자, 일단. 자. 진 사람이 하는 거야? 진 사람이 백설공부를 하고. 세방하는 걱정하지 마세요. 사과를 들고 하면 된다. 세방? 세방도 아니야. 세방도 아닌데? 가위가 있고. 자, 가위가 있고. 나 진짜 백설공부 싫어. 우와! 난쟁이야 한 번 더. 난쟁이. 형 난쟁이 아닌데 난쟁이 하면 어떡해요. 자, 가자. 가. 야, 불교가 하면 틀 아침 되면 진거 가위가위보. 야, 저 진짜 개인적으로 수강이 한번 보고 싶다. 진짜 몰라. 나 얼마나 했잖아, 윤지. 안 내면 진거 가위가위보. 야,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제가 진짜 농담 아니고 너 얘기하고 내가 진짜 꿈에서 잠깐 왔는데 태영이가 했어요. 어, 태영이가? 나 뭔가 집중해야 할 것 같아. 제가 진짜 봤어요. 나 태영이가 했으니까. 제가 꿈에서 봤어요. 아, 그래도 방탄의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는. 어, 방탄 비주얼 두 명이네. 네, 백설공주를 하게 됐습니다. 네, 간만에 안 했잖아. 그중 한 명이 백설공주냐 진설공주냐. 진설공주냐. 뭐? 야!